네, 안녕하십니까. 채널 K를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이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그 시장이 어저께 상당히 정신없게 하더니 결국은 어저께 장중에 2008인가요? 2108인가?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훅 내려가는 듯 했더니 다시 또그 다음에 국내 기관이 쭉 들어오면서 좀 거의 회복 한 꼬리를 바닥부터 한 10포인트 정도 올려놨고요. 코스닥은 결국 강보합까지 마감시켜놨잖아요. 역시 지금 등락이 커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도 만만치 않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지내고 있는지 큰 그림 한번 좀 훑어주세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여전히 외국인들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매도, 코스닥이 한 100억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도요? 코스닥에서는 투신이 일단은 외국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매수함으로 인해서 지수는 그러니까요. 이제 플러스권 진행이 되고 있고, 종목별 변동성 매우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상한가 폭에 대한 확대 자체가 종목별 변동성은 매우 크게 전개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에서 이제 빨간색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코스닥 종목들, 특히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뭐그 셀트리온이라든가 IT 부품주들,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IT 부품주들 뭐할것 없이 3월 인터넷 할것 없이 일단 코스닥은 전반적인 강세에 대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그 종목에서 특징주를 찾기는 좀 어려운데, 특징주라고 한다면 뭐 제약주라고 볼수 있겠죠. 제약주,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제약 바이오, 뭐 제약주들 정도가 특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일단 제약주가 움직이게 되면 좀 쉬어가는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화장품이 갈때 제약이 좀 쉬고, 제약이 갈때 화장품이 쉬는 시소 흐름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는 것이 특징적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시장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STS. 그러니까요. 이게 보강 쪽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 이거. 왜냐하면은 STS 반도체 자체가 재무 상황,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돈도 버는 회사잖아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120억이 넘게 나왔거든요. 이런 기업이 갑자기 이제 워크아웃, 그 자회사 때문에 이제 지급 보증 워크아웃 때문에 들어가는 거. 그죠? 이거는 이제 상당히 주식투자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나죠. 쇼킹한 쇼킹하죠.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여튼 시장에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늘리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저기 그 답답한 뭐랄까요? 답답한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이게 것 같죠? 기관들도 매매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STS 반도체에 대한 하락에 이제 이런 이제 워크아웃이 돼버리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이제 수급의 논리로 놓고 봤을 때 후공정 업체에서 하나 마이크론이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STS가 빠지니까 오늘 하나 마이크론이 장중에 이제 한 16%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같은 이제 후공정 업체 내에서 STS하고 하나 마이크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제 훨씬 더 이제 재무 상황이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STS 같은 경우 이제 배제가 되면서 하나 마이크론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겠고, 지금 이제 상한가 폭 확대에서 이제 더욱더 이제 그 적어되는 건 뭐냐면, 재무 상황이 나쁜 회사들은 투자하기가 이제 매우 꺼려지는 그런 상황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나왔다. 근데 이게 재무상 보셔야 될것 나쁘지 않은데, 자회사 이거 직분이 이거까지 보기 쉽지 않죠.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STS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 마이크론에 비하면 재무 상황에 대한 쪽은 좀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손익계산서는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부채에 대한 쪽에서 유동부채가 4천억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그 전체적인 부채가 6천억이었거든요. 그래서 STS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흐름이었죠. 그렇죠. 맞긴 맞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투자가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것까지 다잘 모르잖아요. 볼 수도 없고. 일단 나름 재벌이잖아요. 재벌이죠. 재벌그룹이잖아요. 재벌그룹이고, 나중에 그 회사에 있는 재벌끼리 안에 자기네끼리 지급보장한 거니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그잖아요. 지금 이거는 좀 많이 좀, 그러니까 고의적인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조사가 아, 그렇게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네, 있어요, 벌써. 왜냐면 이렇게 네. 해갖고는 이게 네. 개인 투자자들만 쉽게 얘기해서 베껴먹는 흐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면서 네. 뭐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자사주 매도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자사주 매도에 대한 쪽에 일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이 에스테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급 보증에 의한 네. 워크아웃이라는 얘기는 네. 이거는 이제 모럴 해저드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 아,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시장에서의 그 축은 하여튼 두 마리가 있어요. 네. 그 코스피에서는요. 저는 네. 하여튼 이게 이렇게 하여튼 한쪽은 SK하이닉스고요. SK하이닉스는 다시 붙어 있잖아요. 네. 뭐 그 하여튼 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찬반이 있는데 네.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 많은데 지금 재미없잖아요. 지금 오늘 좀 반등하지만 네. 이건 반등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하여튼 두 종목이 그나마 그 코스피에서 선방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SK하이닉스랑 롯데거든요. 네. 근데 롯데케미칼은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면 KDB 배우가 한 축이란 말이죠. 네. 계속 말씀드리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롯데케미칼 매매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 보지는 않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그렇지만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시장의 큰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롯데케미칼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주식이에요. 네. 시가총액 상위 주식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살아있는 것들인데 지금 보시면 KDB 대우 된다. 40만 원 못 뺏고 올렸죠. 그죠? 한국투자증권 지금 2분기 끝이다. 팔아야 된다. 네. 업종 전체를 싸그려야 했어요. NH증권에서 뭔 소리야? 20만원 숏이다. 세일하면서 내놨는데요. 네. 오늘 어느 증권이더라? 교본가? 네. 교본가 슬쩍 하나 냈어. 상당히 재밌어요. 목표 가격 약간 올렸어. 30만원 초반을 냈는데, 투자 의견을 하향했네? 트레이딩 바이로 내렸어. 그러면서 또 얘기가, 아, 2분기에 안주해서 곤란할 듯?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롯데케미칼이 되면 전 지수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뭐라도 형님이 한 미라도 살면 되거든요. 아무리 형이 힘이 약한 형이라도.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흔들거리고 있는 게 이제 답답했고요. 롯데케미칼이 이 부분에서 이 싸움에서 누군가가 이기는면 상관없는데 올라가는 네. 쪽이. 올라가는 쪽이 지면 제가 보기에 시장 자체에 구심점이 없어질 수 있어요. 구심점이랑 전부 다 그냥 많이 떨어진 것들이 해보자는 거는 힘이 없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네. 그 삼성물산에 대한 그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롯데케미칼에 대한 쪽이 엇갈리는 부분. 네. 그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쪽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셀트론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에 대한 쪽이 좀 엇갈리는 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지금 그 업종별 대표주에 대한 쪽에서의 그 증권사 의견이 좀 엇갈리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이번 시장 지금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아, 셀트리온도 엇갈려요? 네, 셀트리온도 좀 그것도 이따 좀 나중에 좀 봐주세요. 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왜냐면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네네. 그 뭐라 그러죠. 그 어느 정도 미국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유럽에 네. 하나 성공한 거 말고요. 램시마가. 네. 그건 나중에 했고요. 오늘은 또 수요일. 수요일. 수요일은 무슨 날? 전지현데이죠. 근데 네. 이분이 중요한 게 네. 어저께 또 제가 팟빵에서 욕 바가지를 먹었어. 팟빵에서 늘 우린 욕을 먹습니다. 아, 욕도 먹었어. 저희는 이제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장수하려고. 장수. 장수. 아, 근데 코프.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어. 그분께 150살 살 것 같아. 말씀드리고 싶어. 네네. 저한테 너무 퀄리티가 없다는 거야. 아, 그럼요. 로퀄리티. 고퀄리티를 요구하시는데 네. 수요일만은 그런 말이 안 나오죠. 네네. 수요일은 대한민국 최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내 정말 최고의 퀄리티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 전조대이거든요. 네. 그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게임 리서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를 모시고 있는 분, 정확히 얘기하면 네. 최고를 모시고 있는 분. 최고의 사수를 모시고 계시는. 그죠. 네. 부사수, 네. 넘버 2. 네.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지금 보게 되면 중국도 전전 이코노미스트의 방송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그 중국에서는 잘 안 들려요. 이런 네. 얘기들을 좀 하시는데 네. 유튜브로 보셔야 됩니다. 네. 어쩔 수 네.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있는 곳이 이제 미국에 있는 사이트다 보니까 네. 저희는 글로벌에 차단이 된 경우가 있어요. 글로벌에.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차단이 됐는데 네. 그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은 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전전 이코노미스트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전님. 안녕하십니까. 키가 더 부쩍 커진 것 같아. 네, 아 키가요. 키가 갑자기 큰 것 같은데. 한참 뛰어놀아야 할 나이인가요? 그러니까 의자에 부스를 하나 놨네. 아, 그럼. 애기같이. 예, 예. 애기들 식당 가면 부스 하자 올려놓고. 네, 저도 다 올려놨잖아요. 네. 아, 근데 다 올려놨는데 워낙 날씬하 그래서 커버 입고 네. 우리는 워낙 짤딱 맞게서 커버이질 않아. 전자님,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하실게요? 오늘 고칼로 부탁합니다. 고칼로. 네. 그렇게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 더 고퀄로. 네. 말씀을 네. 드린 게 뭐 사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좀 죄송스럽긴 한데. 아, 상관없어요. 네. 주식은 맨날 열리는데 뭐. 좋은 얘기 맨날 들어도 좋은 거죠. 네.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 상관없어요. 예. 뭐. 네. 컬러티만 있으면 돼요. 네. 네. 한번 이거 봐주시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서 네. 약간의 소화 과정과 진통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나타나는 숫자들 보시면 글로벌리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시면 네. 이쪽이 위에 있는 이 숫자는 뭐냐면 이머징 채권 펀드의 자금 유출입인데 3주 전부터 자금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런 게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머징에서 채권 펀드에서 돈이 나간다. 네. 근데 그런 흐름이 이머징 주식형 펀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냐? 네. 페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현실화되면서 미국에서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에 대한 선호가 조금씩 죽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당연히 이렇게 된 게 정크본드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페드 금리 인상이 오니까 할인율이 좀 높아지고 네. 위험에 대한 선호가 축소되기 시작하니까 조금 있다가 미국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에다 이러면 당연히 이머징 시장에서도 할인율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머징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네. 그러면서 이머징에서 돈, 채권 펀드 돈이 빠지니까 네. 당연히 할인율이 높아지면 주식에 대해서도 디스카운트가 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과정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결국 오늘 밤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에 그리스 문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그냥 신경. 그러니까 저도 좀 지겨워요 그리스 얘기는. 왜냐하면 네. 반복된 문제이기도 하고 네. 더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가 더 급하냐. 최근에 스탠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 정부가 훨씬 급합니다. 최근에 ECB에서 얘기하는 게 정 안 되면 제한적 디폴트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쪽은 ECB 트로이카 쪽이고요. 뭐 IMF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 네. IMF의 총재는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독일이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리스가 훨씬 급하고요. 네. 두 번째는 어저께도 유럽 펀드에서 판결이 났지만 양적 완화가 자체가 이미 가동됐기 때문에 네. 둘이 이런 거죠. 그리스 사실 그리스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가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 채권을 사면 얼마나 많이 샀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리스로 말미암아서 불이 이제 마른 들판에 불길 번지듯이 번질까봐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던 건데 네. 문제는 페드 같은 경우에는 불길이 번졌을 때 신속하게 소방수가 굉장히 전례 없을 규모에 물을 다 뿌려가지고 불이 안 번진 거죠. 네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소방수가 한 명이긴 한데 물을 틀까 말까 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지금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럼 무제한의 자금 공급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판이 났습니다. 네. 불이 조금 발생하면 물기를 그냥 더 크게 확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걱정을 별로 안 하는 거고요. 그런 게 그러면 나타나는 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 금융시장 아침에 모닝레터 같은 경우 보시면 그리스 문제가 있어도 이 국채금리나 특히 독일 국채금리가 빠지는 폭이 거의 없습니다. 네네. 이게 그리스 문제가 진짜 문제라 그랬다 그러면 독일 국채금리가 밑으로 쭉쭉쭉 다시 내려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안 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그리스 문제가 아니고요. 네. 오늘 밤 예정되는 페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됐든 뭐 서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걸 구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왜 그러냐면 투자 전략에 굉장히 많이 관여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리스 문제가 조정의 빌미가 된다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더 성격이 강화될 겁니다.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뿌려야 될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연초부터 나타났던 그런 스타일의 배팅을 더 지속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네. 조종의 본질이 패드라 그러면 그런 스타일의 전환을 단행해야 되고 조금씩 넘버가 나오는 쪽에 프리미엄을 쌓는 과정이 더 진행되고요. 최근에 보시면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이제 옆으로 계속 번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형주니까 뭐 그런 주, 대형주 중에서 이제 뭐 2분기에 실적이 나올 거다 이런 네. 쪽들에 대한 이제 수급이 형성되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뜨는 형,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네. 점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페드의 보도문의 네. 오늘 밤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네. 똑같이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뭐다 단어라도 바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 네. 말씀하셨던 근데 대로 그러면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얘기해 주는 건 이런 거죠. 올해 한다. 네. 올해 9월에 할 것 같다. 네. 행간을 읽으면 올해 한다. 9월에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자 봐가면서 할 건데 9월에 할 것 같다. 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행간을 읽으면 딱 그 정도 세 마디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페드 보도문의 그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마 네. 경기 회복 강도가 강화되거나 네. 경기 회복 강도 그리고 노동시장의 임금 상승 압력이 강화될 거라는 확신이 들 경우에 기준금리를 그 시점에서 인상하겠다라는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아 약간 구체적인 존재 조건 달면서 예. 계속 얘기했듯 옐런 의장이 중재하는 게 고용시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고용시장의 임금 인상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경기 회복세 강화와 네. 임금 상승 압력의 강화가 네. 나타날 거라는 합리적 네. 확신이 들 경우에 네. 기준금리 인상을 왜 이렇게 쓸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다 나타난 다음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타난 다음에 하면 내년에 해도 되는데 예. 자산시장의 지금 GDP 대비 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이 조금 제어를 할 정도의 수준 130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이런 앞으로 될 거라는 확신이 들 경우에는 네. 들어와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약간 네. 선반영 조치 선조치 성격의 네, 그렇죠. 그런 예.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발표된 그 데이터들 보시면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임금 상승 압력이 저번 5월 데이터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네. 많은 28만 명의 고용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노동 시간이 줄질 않았다. 네. 안에 고용 수요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28만 명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드디어 임금이 두 달 연속 올라갔다. 그렇죠. 근데 장기 실업자가 말씀드렸는데 실업 듀레이션 보면 보통 사이클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뽑을 때 조금씩 돈을 더 줘야 될 거다. 그러니까요. 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씩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저번 주에 발표했던 5월 PPI 보시면 네.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 압력도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이 풀리는 거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지만 네. 그동안 먹어놨던 금융기관 돈들이 통화 승수가 낮아서 안 풀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만약에 풀리기 시작하면 네. 임금 상승 압력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의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 그다음에 통화 승수의 상승 이런 거 감안하면 옛날보다 이게 디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셌는데 풀릴 때는 옛날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템포 조절하러 가는 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변동성이라는 거는 단기의 변동성을 단기의 변동성을 용인해주면 장기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단기의 변동성을 용인하면 장기의 변동성이 커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밤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보도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의 스타일을 계속 체인지해 나가는 전략.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은 콘크리트할 수 되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얘기고 주식시장의 본질에 가까운 얘기인데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고 경기가 안 좋으면 시장이 하나께 새롭게 열리는 네. 그런 쪽에 배팅하는 거죠. 지금 넘버가 안 나와도 꿈과 희망이 굉장히 없던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 사람이 화장품을 안 사는데 사기 시작한다. 얼마 벌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이오 시뮬러 시장이 열렸다. 얼마 벌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죠. 네. 이런 게 된다던가? 아니면 불황현 소비에 배팅한다. 그렇죠. 주식시장이 굉장히 경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이러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3년 동안 더 잘 벌 거다. 5년 동안 더 잘 벌 거다. 이런 쪽에 막 배팅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보면 이쪽 시장은 굉장히 투자 시기가 굉장히 길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기관적일 때도. 굉장히 극강으로 투자 시기가 좋을 때 투자 시기가 엄청 길어집니다. 근데 네. 가운데 있을 때는 투자 시기가 약간 이성적으로 돌아오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굉장히 현실으로가 빨라져서 굉장히 빨리 돌아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금리는 그래도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돌아는 오는데 아직까지 꿈과 희망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턴어라운드 싼 거에 다 배팅해서 이게 좋아질 거라 배팅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본 것만 믿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1, 4분기 실적 잘 나온 것 중에서 네. 아니면 이번 2,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2, 4분기 실적 잘 나오는 거는요. 네.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거울 때는요. 2, 4분기 실적 잘 나왔다. 그러면 지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금 3, 4분기인데 지나온 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 아, 근데 지금의 투자 시기에는 잘 나온 결과만. 왜냐면 불안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금리는 올라가서 빨리 돈을 확실히 버는 거를 찾고 있는데 그렇게 또 멀리 가도 앞으로 이게 엄청 잘 될 거야. 이건 많이 나빠졌으니까 이제는 좋아질 거야. 라고 믿기에는 금리가 느리게 올라가는 걸 보면 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 네. 그래도 잘 나온 것만,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 게 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느리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예, 아마 가장 관성이 센 모멘텀은 뭐가 될 거냐? 발표한 네. 실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이 이제 보시면 턴하는 쪽에 배팅을 하는데 좀 작고 수요와 공급이 조금 제한적이고 네. 그리고 조금 막 쇼티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경기랑은 붙어 있는데 너무 이렇게 그런진 않고 이런 것들 쪽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일단 그 종목은 늦게 나올 수 있지만 주변의 그 분위기를 보시면 실적 나오는 그렇죠. 분위기를 보시면 네. 같이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네. 물론 같은 산업군 중에서도 차별화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실적이 지금은 실적과 낮은 밸류가 제일 중요한 구간. 어떻게 보면 기본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구간. 근데 그러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낮은 밸류로 가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 쪽도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줬는데 실적이 나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숫자가 나오면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런 거죠. 보통 보실 때 코스트랑 일드가 있는데 코스트보다 네. 일드가 높으면 당연히 네. 이 자산 가격은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은 금리라는 코스트가 올라오는데 일드가 안 나오는 것들은 날려버리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보시면 글로벌이 브라질, 네. 터키, 남아공 뭐 이런 나라들 금리가 올라가는데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네. 돈을 못 벌어오는 겁니다. 네. 현금은 계속 줘야 됩니다. 빚이 많아서. 그럼 금리가 올라가는데 내가 너를 왜 갖고 있어야 되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남아공 란드와 터키 뭐 리라 작살나고 뭐 그냥 다 그냥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러면은 이번 조정시장에서 브라질 채권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왜 사? 좋은 생각은 아니죠. 그죠? 상당히 위험한데요. 그런 전략은. 정크에다 그냥 베팅한다? 저 같은 미국 정크에 배팅하지. 예. 왜냐면 미국 경기가 좋아지니까 예. 빚을 갚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브라질, 러시아, 터키, 남아공,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은 원자재를 파는 나라들이어가지고 현금 흐름이 좋아지려 그러면 글로벌 경기 해가 더 떠야 됩니다. 더 떠야 되는데 올해 정도 뜨는 속도로는 안 되고 이 메탈 가격이나 오일 가격이 올라가기 제가 봤을 때는 WTI는 65불에서 다시 갇힐 거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게임 이론이라는 게 균형점이 들어가기 전까지 네. 진통 과정이 필요한데 네. 모두가 편안한 시장은 없다. 네. 지금 보시면 그때 말씀드렸던 게 미국에서 조금 줄이면 네. 오일을 조금 그 셰일 오일을 줄이면 오펙이 더 생산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줄인다. 미국이 줄이고 오일이 오펙이 줄이면 서로 행복하고 서로 합의했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 한 사람이 약점을 보이면 진짜로 문 걸어 잠글 때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오펙 더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65불에서 못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커머리티 수출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 캐시플로우가 계속 안 좋아집니다. 그럼 그거는 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은 PBR 1배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세게 안 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자재 수입국들은 이렇게 되면 캐시플로우가 뭐 경기는 안 좋아도 캐시플로우는 계속 플러스인 겁니다. 네. 그러면 국채에 대한 디폴트가 리스크가 확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 PBR 1을 주식시장이 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PBR 1이니까 외국인들이 안 팔 거예요. 이머징이 불안해서 사진 안 와도 한국 주식을 굳이 팔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전 같이 그 보게 되면 예전에는 그 금리 올린다 그러면 아주 작사를 내면서 선물 매도 치면서 죽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냅두더라고 그냥 아무것도 그러니까 안 하고. 지금 보시면 이머징 안에서 파는 나라와 안 파는 안 나라가 파는 굉장히 나라. 뚜렷하게 나오니까 안 파는 나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팔죠. 네. 커머니티 파니까요. 말레이시아 팝니다.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도 조금 팔고요. 터키. 뭐 그래도 옛날에 남미에서 시작해서 했을 때 남미가 다 무리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남미 안에서도 갈리고 있고요. 아시아 안에서도 굉장히 갈리고 있고요. 뭐 대만, 우리나라는 별로 뭐 이걸 디폴트가 안 나니까요. 그리고 이게 세상이 느리게 좋아지고 이렇게 차별화되는 거에 영향은 어디서 나타나면 지난주에 사실 미국 30년물 국채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미국채 많이는 안 깨질 거다. 네. 미국채가 진짜 빨리 올라가면요. 진짜 많은 걸 부숴버리거든요. 네. 30년물 국채 반응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연기금이나 글로벌 보험사들이 고금리 채권에 말려 고금리 장기 채권에 목말라 있어가지고 올라가면 득달 가치가 살 거다. 네. 30년을 국채 발행은 씨가 말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다 없어졌습니다.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마디로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 주식장을 제가 좋게 지금 조정 있고 좋게 보는 이유는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디폴트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굿 컨트리로 이번 결과가 나타난 굿 컨트리로 인정받은 거거든요. 네. 국채금리 30년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30년물 10년물이 올라가면 조금 이따 다시 보험사나 글로벌 애들이 다시 채권금리로 와서 잡으러 갑니다. 채권금리가 잘 안 뜰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할인율이 생각보다 일드보다 더 빨리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번에 진통 과정을 겪으면 저는 인덱스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편인데요. 주식으로 보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많은 이제 경험이 있으셔서 투자자분들이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가격에 대해서 빠질 때 많이 빠지는 애들은 회복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빠질 때 얘는 덜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이 고점을 훨씬 빨리 뚫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게 글로벌 차별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실 페드 금리를 인상을 앞두고 이 정도 소화 과정은 굉장히 진짜 견조하게 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단계에 옛날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신용등급의 상대적 한국 등급은 계속 올라갔다.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었던 건 일드 기대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적어도 일드 전에 바탕이 되는 안정성에 대한 거는 많이 인정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일드 기대감이 결국 중국과 미국의 해가 더 떠야 되면 인덱스가 내년? 내후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 말씀 들어보니까 결론은 났네. 그러면은 네. 결론 났어. 딱 결론 났어. 저는 예전 이명박 정부 엄청나게 욕했거든요. 네. 어찌되었건 간에 신용등급이 올라가면서 이명박 정부가 잘한 거네.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하는 거 내가 빵 터졌거든. 네.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요. 차정문 안 하는데요. 지금 가뭄이 엄청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구한테 그랬어요. 4대 강에 수십조였고 가뭄 없어졌는데 뭔 일이냐 그랬거든. 네. 또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썼네. 유명한 사람이 알고 보면 유명한 사람이 4대강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에서 가뭄을 버티고 있는 거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 네. 진짜로 찾아보면 나와요. 뭐 그 사람 생각인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며요. 좀 과거 정부 동안에. 그거 딴 거 영향이 아니라 네. 신용등급이 올라간 거는 원자재 시장이 안 좋아서. 아 그런 거야? 예, 원자재 우리나라의 네. 캐시플로우는 고콜 할라 했더니 혼났네 또. 원자재 수입 지금 불황형 때는 원자재 네. 수입 가격이 네.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캐시플로우가 좋아진 거고요. 사실 저번 정권은 고환율 정책 써가지고 원자재 수입 비용이 너무 높았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또 하나가 네. 저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환율은 네. 그러다가 코멘트한 거 일본 엔화는 이제 더 이상 약해지기 어렵나요? 아, 약해지기, 약세 가긴 갈 겁니다. 네. 네. 근데 약세 가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그러다 총재가 그런 얘기한 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BOJ가 추가적으로 뭐 할 힘이 네. 지금 옛날보다 많이 떨어, 왜냐면, BOJ도 일본 국채를 너무 많이 샀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 한 2주 전에 드라기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채권 시장의 변동성 좀 용인해야 될 것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ECB도 국채를 많이 갖고 있고 문제는 유럽 금융기관들도 유럽 국채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빡빡하다는 얘기입니다. 수급이. 네. 다 갖고 있을 만큼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일본도 굉장히 일본은 더 심각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 보유량 20%가 넘어왔고요. 문제는 일본 금융기관도 국채가 너무 많이 많습니다. 일본 국채가. 근데 보시면 네. 지금처럼 페드가 통화정책을 움직이고 글로벌 금리가 뜨고 뭐 안 좋은 나라들은 안 좋아지는데 생각해 보시면 일본 국채를 그렇게 열심히 사줄 사람이 일본 CPI 그래도 플러스 들어갔는데 디플레이션일 네. 때는 일본 국채 많이 사줬죠. 그렇죠. 일본 국채를 사줄 사람이 별로 없어진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사실 일본 중앙은행의 약점을 드러낸 거랑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일본 중앙은행이 125엔에서 만약에 엔이 135가 빨리 간다. 네네. 그러면 에너지 수입 비용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요. 네. 수출은 글로벌이 잘 안 되니까요 지금. 에너지 수입비용이 급격하게 올라와서 지금 경상수지 적자인데 경상수지 적자폭이 많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국채 매도를 건드리게 되면 네. BOJ 입장에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럼 더 사야 되는데 더 사기는 힘들고 네.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이건 일반 일본 중앙은행의 희망입니다. 엔 빨리 안 올랐으면 좋겠다. 네. 그거를 시장한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별로,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 맘대로 이제. 네. 아니, 물론 금융화는 계속 합니다. 엔화는 어떻게든 세상이 조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엔화는 약세가게 돼 있고요. 달러화에 대한 반대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 달러 강세갈 때도 좀 약세가 압력이 있는데, 그동안에 엔은, 일본 중앙은행의 모멘텀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 모멘텀 때문에 양적 완화 때문에 많이 속도가 빨랐는데 이제부터는 그 속도는 많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전체적인 시장과는 큰 그림 일단 그려주셨는데 아마 네. 시청자분들이 제일 고민스럽고 곤혹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결론 이제 좀 약간 어려운 얘기도 하지만 결국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도 궁금한 건 야 이거 코스피는 이제 대충 알겠어. 조금 늘리지만 다시 언젠가 좋아질 텐데 코스닥은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네. 코스닥은 두 개가 잘 가요. 많이 떨어진 것도 오늘 오르고 잘 가는 건 더 잘 가고 이거거든요. 딱 설명이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러는 당을. 코스닥 시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인덱스 하나로 전체를 묶어서 그냥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보다는 네네. 실적이 받침이 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차별화가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하나는 그런 극단적으로 너무 비싼 주식은 네. 조종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보통 네. 헤지 펀드들이 숏을 때릴 때 네. 피하는 그 몇 가지 기본적인 방침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보통 어떻게 숏을 때리냐면 PR이 30배인 거를 때리지 40배인 걸 때리지 않습니다. 네. 왜 그렇죠? 40배인 거 잘못 때리면 큰 손실이 나죠. 네, 왜냐하면 관성이 너무 네. 세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40배지 근데 실적이 나온 다음에 보면 이건 30배였던 겁니다. 그런 네. 거죠. 근데 30배에 머물고 있는 것들은 네. 앞으로 이게 다 사람들이 다 30배라고 인정해버린 거니까 그렇죠. 이게 더 안 올라가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때. 근데 지금은 전환이 일어나면 네네. 30배 있는 걸 때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이제 들어오니까요. 네. 40배 있는 것들은 때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넘버가 안 받쳐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조금 바뀌는, 그러니까 보통 때는요, 보통 때는 밸류에이션이 움직일 때는 진짜 황당한 밸류에이션을 때리는 게 아니라 네네. 약간 비싼데 어중간한 밸류에이션을 하락 압력을 받거든요. 끝이 이제 더 좋아질 게, 그러니까 한쪽은 계산을 못할 정도로, 아, 계산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 원래 계산이 안 되죠. 시장이 네네. 열렸을 때는. 네네. 여신이 막 움직이니까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관성을. 근데 끝이 보이는 것들은 어중간하게 비싼데 내려버리는 건데 지금은 이게 반대로 될 겁니다. 아마. 네네. 황당하게 비싼 거를 밀고요. 네. 실적이 나오니까 너는 잘하니까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다. 뭐 이 정도는 뭐 황당한 밸류에이션도 아닌데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네. 예,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전체를 묶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안에서 극단적으로 비싼 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할인하고 넘버가 나오면서 이 정도 밸류에이션 너는 그래도 30배 받아도 되지. 네. 시장 그로스가 뭐 이 정도인데 뭐 올해 기업이 증가율 8%면 많이 나오는 건데 이 25% 나오면 30배 줘도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플레이들. 근데 계속 이번 2분기 실적이 엄청 중요할 거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그 보게 되면 증권사들 실적 추정치를 보게 되면 네네. 코스닥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코스닥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이한 거는 이제 그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그 개인들이 물량을 막 코스닥을 무서워서 던졌잖아요. 네네. 그 물량을 기관하고 외국인 다 받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조정을 덜 받는다면 코스닥이 조정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팍하고 더 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로 더 많이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했던 예상치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저의 생각인데 인덱스로 그런 네. 식의 접근을 네. 하면 네. 네. 네. 코스닥이 뭐 지수가 덜 밀리니까 나중에 많이 오를 네.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 투자 전략을 개별 종목으로 가져가시면 네. 네. 큰 낭패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별 종목으로 개별 종목에 실적으로 예. 왜냐하면 왜 무섭냐면 저번에 한번 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네. 2004년 6월에 미국 애들이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 업종별 아니면 밸류별 뭐 이런 거 퍼포먼스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3개월 되기 전에 네. 마지막 달에 코스닥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코스피가 잘 안 움직일 때 네. 왜냐면 네. 코스피의 외국인 영향이 크니까 미국 애들이 네. 금리를 올리는 걸 선반영해서 외국인들이 그때 포지션을 안 잡고 있는데 네. 지수가 안 가니까 그냥 국내 플레이어들은 코스닥에 안 가니까 지수 안 가니까 이쪽에 종목 잘 움직인다 해서 막 갈기다가 네. 네. 마지막 3개월 전에 지금으로 9월에 올린 다음 6월이죠. 딱 지금이죠. 네. 코스닥이 엄청 배팅했다가 그 다음 달부터 코스피보다 훨씬 큰 낙폭을 기록하고 대가를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치렀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면 계속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벤자민 그레임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장 피해야 되는 얘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됐으니 이 추세가 지속돼서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다. 오늘까지 코스피가 안 갔으니 그리고 코스닥이 잘 갔으니 앞으로도 코스닥이 잘 가고 코스피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지금까지죠. 앞으로 얘기는 다른 문제니까요. 근데 벤자민 뭐라고? 벤자민 그램이 적어도 뭐.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코스피가 미리 네. 코스닥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물론 과거와 다르게 코스닥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네. 인덱스를 내리는 거는 실적이 안 나오는 쪽들에서 인덱스를 내리는 힘이 강할 것 같고요. 즉 코스닥 자체보다는 계속 개별 기업으로 실적을 그러니까요. 체크해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쭤보고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다 돼갖고요. 조금 있으면 전화와 이분한테 그죠? 그 추가 경쟁 예산 슈퍼 경 추경 얘기 나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20조다, 뭐 몇십조다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오늘 그래서 건설주가 반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또 여기서도 뭐 물 관리하고 메소시 또 예. 얘기하고 흔히 얘기해서 승수 효과 큰 거로 가겠다고 또 어떻게 최부총리 얘기했거든요. 가뭄 효과가 크자. 가뭄 효과. 네, 그러니까 그럼 네. 건설주는 어떻게 보세요? 아, 이렇게 너무 조그맣게 한 소신껏 얘기하셔야죠. 네. 이건 제 생각이니까. 네. 아, 그러니까. 저희 저는 그냥 네. 건설주가 갈 때가 몇 번 있는데 네. 네. 대표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환경에서 유동성이 공급되고 네. SOC 투자 걸릴 때 잘 갑니다. 네. 예. 건설주는 대표적으로 듀레이션이 굉장히 긴 산업이기 때문에 네. 유동성이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렇죠. 금리 환경에도 민감하고 발주라는 게 민간에서 잘 안 돌아가면 네. 정부가 도와줘야 되고요. 네. 그중에서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턴했던 것들은 국내 건설사들이 국내 해외 말고 국내 건설사가 좋았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환경이 전환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네. 큰 매력이 없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든 금리가 바닥은 찍었으니까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코스트인 금리가 올라오는데, 네. 마진율이, 네. 뭐 해외 마진율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건 안 나타나고. 회복은 무슨 짓불. 네. 안 나타나고 있고, 네. 뭐 아직도 네. 대선 상각에 대한 프라이싱은 여전히 조금씩 남아있고, 해외 쪽은요. 아, 그러니까요. 국내 쪽에서는 부동산 처음 했던 거 상당 부분 반영한 거.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약간 목소리를 낮춰서 일부러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냥, 네. 그냥 매크로 국내 이코노미스트가 본 그 정도의 뭐 그러니까. 어설픈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설픈 우리 전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돌직구인데요. 네. 이성은 대표. 중국이 비싸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도 잠깐 예.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네. 그거 예, 조금 더 하고요. 그것도 네. 설명 보여드릴게요.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 왜냐하면 그 전전에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네. 다 되고 워낙 여러 번 얘기 제일 질문 드렸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네. 얘기했고요. 보니까 고커를 해야 되는데 고커를 아닌 방송 잠깐 하겠습니다. 말이 조심스러워져. 아 윤정민님이 사람을 풀었네. 윤정민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윤정민님 쌤 최고예요. 그런 얘기가 왜 나와?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전주 우리 전주님이 에코에너지를 했는지 에코에너지 뭔지 하여튼 뭐 올라간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그거 뭐랄까 윤정민 쌤 파이팅. 좋습니다. 저도 우리 또 윤정민님 좋아하잖아요. 네네. 또 다음 주 월요일 또 뵈면 되니까요. 그건 그렇고요. 네. 그 오늘 보면. 지금 조선주도 얘기했네. 중국 있잖아요. 중국 얘기 잠깐 보고 가자. 중국이 이틀째 오늘 조정 보유 있잖아요. 네. 3일째죠. 오늘까지 보이면요. 첫 번째 요인에 대한 좀 IPO. 네. 두 번째는 이제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 그러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마진 트레이딩하고 공매도에 대한 규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밸류에이션이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네. 2007년도 역대 최고치를 이미 넘어섰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PR 배수로 놓고 봤을 때 뭐 거의 80배까지 올라왔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들이 올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네. 네. 어쨌든 2007년 최고치보다도 더 비싸졌다. 잠깐만요. 야 이거 있죠. 그 화면 좀 보여줘봐요. 네. 야 이거 심했네. 왜요? 좀 쫙 올려보세요. 네. 올려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데일리 지금 신고 좀 해야겠네. 왜? 제 화면 잡아주세요. 네. 제 화면 이제 잡아주세요. 저도 이 설명을 드렸는데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이요. 존경하는 피디님. 이게 블룸버그 화면이거든요. 네. 근데 인용도 없이 이데일리 박았잖아 저거. 그렇죠. 저 딱 150만 원짜리인데 저거. 150만 원짜리인가. 웬만하면 저런 거 여러분들에서 제가 참고 좀 말씀드리면 그 여러분들 개인적인 블로그에는 이미지를 갖다 써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그 사이트를 운영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네. 딱 걸리거든요. 이거 알면 바로 걸리죠. 블룸버그 화면이잖아요. 블룸버그하고 뭐 했나? 얘네가? 근데 거기 써놔야죠. 표시를 해야죠. 블룸버그 AFP 화면이거든 이거. 네, AFP 네. 통신인데 그대로 카피했네. 이걸 바로 자기네 이데일리라고 박았잖아요. 네. 야 이거 참 문제있네. 하여튼 골 때리는데 하여튼 이게 보면 아까 그 얘기가 원문입니다 지금요. 네네. 저는 원문을 봤는데 네. 이성훈 대표 얘기는 다른 건데 제목 자체가 Bubble is going to burst 하는 얘기고요. 네. 뭐 PR 20배다 뭐 어떤 경우 네. 89배다 100배짜리 나온다는 네네. 얘기가 나오는 거가 아마 그런 얘기다. 가끔 설명을 미리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가 똑같은 번역문이에요. 네, 똑같은 얘기죠. 네, 번역문인데 이데일리는 마치 자기네가 쓴 것 같이 썼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하여튼 이델리 어마하다 얘기했고요. 하나 더 나오겠습니다. 오늘 이게 최근에 계속 이슈인데요. 제 화면 한번 더 잡아주시면요. 지금 보면 그 제약주 계속 살아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말씀드린 거가 이제 그 뭐야 당뇨병이 2-3년째 더블 났다고 했잖아요. 약값이 주가가 아니라 약값이 더블 났다는 건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뭐 CNBC도 나오고 일반 그 경제방송 아니라 CNN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방송 아니던 얘기 나오는데 딱 보세요. 약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엄청 불평불만하는 건데 이게 다 뭐야 제약회사들이 해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 이슈로 때려맞고 있어요 지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약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했더니 80% 사는 사람이 설문조사 했더니 다 제약회사 배불러 주는 거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는 반대 목소리 나오지만 아까 얘기해놔서 바이오 시밀러가 됐건 그래서 일부에서 된다는 얘기가 바이오실물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게 뭐 셀트리온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거가 지금 사회적 이슈다. 네. 우린 사회적 이슈가 메르스잖아요, 지금. 네네. 가뭄이잖아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주요 하나 이슈 중에 하나가 정치적 이슈 중에 하나가 오바마 케어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TPP 약간 법안이 하나 있고요. 결국 제약회사를 쏘는 게 많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인데요. 바이오시밀러가 있고 그 제네릭 이력 있잖아요. 제네릭이란 건 카피 제품이거든요. 그 끝난 것들. 그러니까 화학 제품인데 하는 거고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바이오에 비슷한 거 해갖고 끝난 거 바이오시밀러 하는 건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좀 느끼면서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왜들 바이오시밀러 제약을 하고 있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올라가 오늘도 자꾸 올라가던데 인바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인바디는 제가 이제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잘났다 이게 그게 아니라 저도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다만 인바디를 제가 이 트렌드에 앞서가는 놈이 네. 그 최욱이란 친구가 인바디에 밴드했다 얘기 딱 그 얘기했죠. 네. 그때부터 주가 더블 났어요. 그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덱스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뭐 최고가에서 약간 쉬고 있는데요. 그게 당뇨에 당뇨병을 갖고 지금 하는 건데 딱 그게 그니까 헬스케어 앱이에요. FDA에서 승인한 최초 앱이거든요. 네네. 덱스컴이 이번에 당뇨병과 하고 체크하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보내는 거. 네. 근데 그게 이번에 지금 2년에서 3년 안에 100개가 허용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요. 100개가 FDA에서 앱을 허가하는 거거든요. 앱. 네네. 약도 아니잖아요. 네. 앱이잖아요. 앱. 네. 앱을 FDA에서 승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100개에서 200개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네. 그러면 그게, 물론 이게 무슨 웨어러블 기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시장에 관련된 것들이 보셔야 돼요. 그게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제가 레포트를 볼 필요 없겠지만, 딱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이성훈 대표를 다시 한번 제가 존경의 마음으로 어떻게 나스미드도 얘기했지만 제가 괜히 농담하는 게 아니라 무학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무학 레포트 거는 나온 거 좀 봐주세요. 아, 무학이요? 네. 근데 주가는 제가 솔직히 제가 정말 자수하면 여기 정말 자수하면요 손을 가슴에 얹고 이승훈 대표가 무학을 그렇게 얘기할 때 한 번도 안 쳐다봤어요. 진짜로. 네. 왜냐면 제가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 그런데 오늘 딱 그 레포트를 보는 순간 무학을 관심하면 제가 두 번째로 올려놨어. 제가 이 방송만 아니면 무학 막 떠들 거예요, 이제요. 왜? 소주 시장 분명히 커진다 그랬죠, 이성훈 대표가. 네. 뉴스 보여줬죠, 안 보여줬어요? 이 얘기는 그리고 작년에, 보여줬죠, 안 작년에도 보여줬죠? 한번 드렸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작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완전 뜬 거잖아요. 제품까지 뜬 거잖아요. 네. 그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어저께 소주 시장이 커진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제가? 했습니다. 했죠? 예. 거기 보면 여기 쭉 올라오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딱 하나 확인되면 점유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네. 점유율 보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화면 예. 내려보세요. 이게 점유율이야 점유율. 네. 그 위 거 아니야 위에 거 점유율 그거 오른쪽 거. 점유율 여기. 예, 네, 그거 점유율이 올라가잖아. 네네. 이거는 점유율이... 아직 외국인이 안 사. 왜? 외국인은 소주 잘 모르거든 아직까지. 네네. 그래서 외국인은 팔고 있어요 지금 이걸 이 주식을. 개간은 계속 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단순해요. 제가 강의도 여러 번 했지만 나중에 혹시 강의하면 똑같겠지만 시장이 커지고 점유율 올라가는 걸 따라갈 놈이 없거든. 근데 저는 이 주가는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안 해봤지만 이런 거 사시면 이런 주식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에 아무런 상관없이 시장이 정말 IF가 하고 박살나면 떨어지겠지만 덜 떨어질 거고 아까 전지현이 말한 대로 덜 떨어지는 거 사라는 거잖아요. 네. 오늘의 전지현 말씀은 저는 아까 저거로 결론 내라는데 딱 하나예요. 덜 떨어진 거 사라고. 그거예요 딱. 지금 시장은 언제 회복될지 모르지만 덜 떨어진 거 사라. 그 핵심이죠. 그러면 그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아까 전전님 말씀드리면 제가 그 주식을 갖고 계신 분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 들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특정 주식 얘기하면 화내실 분이 계시니까 핸드폰 필름이나 그런 거 있죠. 케이스. 반토막 났었거든요. 그런 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보다는 덜 떨어진 거 사라는 거예요. 핸드폰 필름 케이스 이런 거 왜 안 되는지 그 다음 특집으로 한번 모신다면 특집으로 한번 모셔갖고 네. 또 얘기를 할 거고 최용님도 한번 모셔야겠네. 네. 그죠? 그러니까. 최용님도 한번 시간 누구? 최용님도. 최용님 바빠. 최용님 바쁜가? 응, 바빠. 아, 그래도 좀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요즘은 또 네. 글램핑이나 이런 것도 바쁘셔. 아. 캠핑에 바쁘셔. 캠핑에? 아, 캠핑을 또 비즈니스로 엮으시기 때문에 바쁘셔. 네. 하여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무학이란 저는 처음 봤어요, 말하면서. 그렇지만, 무학이란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방송에서 얘기 안 합니다, 무학을. 왜냐면 얘기해봤자, 우리 이성훈 대표가 있잖아. 제가 술을 안 마시는 것도 아는 사람이지만, 네. 중요한 건 시장이 커지고 점유율 올라가는 건 이길 놈이 없어요. 아,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겠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겠고 2부는 너무 1부가 늦게 끝났네. 네. 2부는 조금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빛낸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는 한국투자명인 백인전. 대한민국 대표증권방송 채널K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을 지키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산운용사 및 언론사에서 추천하고 키움증권이 선정, 끊임없이 성과를 내는 자문사, 운용사의 대표 펀드매니저와 전증권사의 실전투자대회에서 놀라운 성과를 달성한 제약투자구수까지 한국의 투자명인 100명을 초대해 그들의 투자 노하우와 성공비법을 모두 공개합니다. 그 첫 번째 명인은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 5차례 1위를 달성한 전업투자자의 최고봉 한봉호 대표, 무려 504%의 놀라운 수익률을 달성한 한봉호 대표가 공개하는 비법의 탄생, 투자의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채널K의 연중 캠페인 한국투자명인 백인전, 대한민국 금융시장 역사에 이름을 남긴 그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똑똑한 주부 구단의 수박 고르는 방법은? 가격이 같으면 당도가 높고, 당도가 같으면 가격이 낮은 것을 고른다. 좋은 ELS를 똑똑하게 고를 땐? 위험이 같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고,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낮은 것을 고른다. 키움증권에 가봐요. 똑똑한 ELS가 있어요. ELS 쿠폰 계산기를 이용하면 기초자산 구조 등을 내 마음대로 직접 설계할 수 있어요. 특허 출원한 위험 지표를 활용하여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도가 낮고, 위험도가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을 고르면 돼요. 그래서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을 아주 똑똑하게 고를 수 있어요. 이제 ELS도 똑똑한 ELS로 똑똑하게 골라요. 채널K 시청자 여러분, 캐스터 고혜진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도 정말 고군분투